우리 사도신경으로 새벽제단 주님 앞에 우리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조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 주님 앞에 시편 47편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손바닥을 치며 우리 여호와께 기뻐 찬양할지어다. 우리 손바닥을 치면서 우리 믿음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보기에는 없자 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권사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73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왜 애꿎은 무화과나무 하나를 이렇게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예수님은 식물을 사랑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공감을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그 예수님 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죽였지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또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민족의 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적어도 500만 명 정도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 가야바라는 탁월한 사악한 지금까지 역대 대제사장 중에 가장 사악한 가야바의 이 종교 이 종교를 상징하며 이 가야바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러한 이 성전을 기점으로 삼고 백성들의 피를 빨고 백성들을 이 포악하게 통치하는 이 가야바의 종교를 완전히 뿌리 뽑고 그것을 혁명하고 개혁하며 예수의 생명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과 가야바의 영적 전쟁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템포 모티프, 성전 모티프라는 그런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우리 자기들은 좌의정, 우의정 해서 장관들로 열두 보좌에 앉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전 세계가 우리 통치하는 위력적인 그런 세계 정부를 세울 것이다 그런 기대 가운데 예루살렘을 이제 가는데 1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제자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네. 한번 저 잠깐만 봐주세요. 나가신다. 전혀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예.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우리 지금 정치하고 있는 이 가야바의 종교가 정거기가 잘못돼서 이 종교를 개혁하고 혁명하면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제 새 생명의 성전을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성령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성전의 모퉁이 돌 삼고 산돌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이 가야바 종교를 뿌리 뽑는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12절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무화과가 열매는 무성한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무화과라는 나무는요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가 무화과를 먹고 그런데 무화과라는 것은 때가 있을 때 시즌 때 추수할 때는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 다음에 때가 아닐지라도 1년 내내 열매가 많은 그런 나무입니다. 언제든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때에는 풍성하게 열리지만 그러나 때가 아닐 때는 그래도 사람이 가서 무화과를 취해서 배를 시장한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 잎사귀는 무성해요. 굉장히 큰 무화과에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뭐를 얘기하냐면 이 가야바가 자기 교인은 500만 명 우리나라 뭐 세계 최대 교회라 그래서 뭐 70만 명 그런데 거의 500만 명의 우리 이 사람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바칠 만한 아름다운 영혼은 하나도 만들지 못한 이 가야바의 종교의 허구성을 보시면서 다시는 사람이 너로부터 열매를 취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가야바의 종교는 뿌리부터 말랄 것이라. 한마디 딱 하고 나갔다가 다시 아침에 들어왔는데 20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 헬라어로는 이 에크 리존 그러면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버렸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교훈을 주시게 된 것이에요. 제가 가야바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종교, 가야바는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이 500만 명의 진짜 이를 갈취하면서 나갔습니다. 이 정치성, 상업성, 그다음에 과시성을 가지고 과부의 엽전 두 동전 땡그랑땡그랑 떠지는 그 과부의 엽전까지도 완전히 피를 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문에 금으로 포도로 장식했어요. 이 돈이 모자라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 원래 예루살렘 동편에 이 동구바 언덕에 훈안이라는 가족이 살았어요. 훈안이라는 가족은 대대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제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500만 명의 유월절만 되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올 때 뭐 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짊어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돈을. 그래서 돈 주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재물들을 살 수 있는 그 경제권 그 훈한 집안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언덕에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막 10불을 바치고 싶은데 내가 10불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불짜리를 내면 그렇게 환전해주면서 일부를 이렇게 해서 취하는 그러니까 돈을 환전해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것부터 훈한 집안 전체가 담당하게 되는데 가야바가 딱 들어서서 자기의 이 정치성, 상업성 경제성, 다 과시성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훈한 집안을 완전히 몰살해서 싹 죽여버리고 그 비즈니스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유일한 악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상상을 그 다음에 이 가야바가 마피아를 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 베드로가 이 마피아의 두목이 이름이 말고예요. 라틴어로 마르커스. 그래서 베드로가 가야바가 부리는 이 깡패 조폭의 두목인 말고를 갖다가 이렇게 쳤는데 오른쪽 귀가 딱 날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귀를 이렇게 붙여준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조폭도 쓰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사람도 죽이고 비즈니스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상들을 엎으시면서 우리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번역이 좀 아쉬워요. 심하게 많은 번역이 틀렸습니다. My house is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만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 센터라. 오늘 여러분 우리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가 이 성전이 많은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베트남에 우리 흘린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저지른 죄악들, 우리들이 와서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성도들이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진짜 창피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엄청난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 센터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면서 내쫓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세상에 뿌리부터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12명 정도 120명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미 500만 명을 자랑하는 이 가야바 종교는 뿌리채 다 말라버리게 되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우리 성전과 생명의 영의 생명의 종교가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개혁하고 혁명하고 종교화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가 쫙 찢어졌다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의 이 모든 언약 계약들은 옛 계약은 딱 폐지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이 등장하고 새 생명 새신 성신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이 모든 이 개혁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해석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엑세테 피스틴 세우.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믿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동일한 믿음을 너희도 가져라. 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럼 갖고 계신 믿음이 뭐냐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엑세테 가지라. 현재 진행형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어. 어떤 뭘 갖느냐 피스틴 세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을 가져라. 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 말하면 빛이 있게 될 것이라. 빛이 있었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사건, 말씀과 역사, 말씀과 체험, 그러니까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 말의 권세로 너희들은 가야바 종교도 뿌리를 뽑아버리고 말의 권세로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의 권세도 살아있는 질병들을 제거해버리고 말의 권세로 홍해도 가르고 하는 이렇게 말의 권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건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3절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왜 말이에요 말 명령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아침을 하루를 승리하며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입에 죽고 사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 입으로 주여 살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질병과 귀신과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들을 하나님 완전히 죽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무화과나무 같이 멋있게 피어있지만 뿌리부터 저주하여 제거하게 도와주셔서 죽고 사는 권세가 내 혀에 달려있는데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 말의 권세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승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산아 그게 산아 바다에 던지우라. 한번 따라 염려야 바다에 던지우라. 따라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 여러분과 제 입에서 나오는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말의 권세에 그래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령 기도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희구법, 하나님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하는 이렇게 희구법으로 희구하는 그런 소원 비는 그런 것으로 병자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00% 이 하나님의 믿음,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을 꾸짖었어요. 꾸짖다는 것은 말이죠, 그죠? 떠나라! 꾸짖은 것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아, 내게선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 이 혈류병 열두에 들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쩌다! 심지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 말하고 그 소녀가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실행하셨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로보니어 여인에게 내 딸이 내 딸 속에 귀신이 나갔느니라 말하고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에바다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오라 하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됐습니다. 가야발랑에서는 지금부터 다시는 사람이 너의 종교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뿌리부터 말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우는데 지금 다 말라버렸어요.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된 것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가야바가 그렇게 사람들 피를 빨더니 폭동이 일어나서 가야바 지대에 불을 질렀는데 위에서 석가래가 떨어져서 가야바의 이 가야바가 이 돌에 찍혀 죽었는데 가야바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 찍혀서 이렇게 죽은 것을 고고학자들이 가야바의 뼈와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야바의 종교는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도 세계에 뻗어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에 17만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귀한 생명의 물결에 우리도 지금 동참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데 쓰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생명의 역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없는 것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가하는 위력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의 말로 말의 권세로 오늘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 내가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오늘부터 내가 갖고 그것을 엑서사이즈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크게요. 주여 우리 한 번 더 크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의 권세와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